내 맘은 널 여전히 원하고 또 원해. 솔직히 나도 다 털어놓고 싶지. 생각해봐 너의 그 맘이 너를 저만 가는데. 조금만 더 기다려줘. 분명 괜찮아질 테니까. 조금만 더 지켜봐줘. 분명 난 고쳐질 테니까. I'm sorry. 요즘엔 내가 너무 많이 힘들게 했지. Get up.